가게에서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사람들은 제 두 시간 동안의 급여로 커피를 마시고 하루치 일당으로 밥을 먹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은 먹음직스럽게 두터운 고기와 색색의 샐러드를 만들어냅니다마는 정작 자신들은 시간이 없다고 뜨거운 물에만 밥과 김치로 저녁을 때우십니다. 오늘도 가게 매니저는 로또에 당첨이 안 되었다고 푸념이고요. 사고 난 아들 차값으로 이사갈 집 전세금으로 아이들 유치원비 생활비로 그저 조금만 사는데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입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환갑을 넘기고 아픈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오늘 청취자 서창현 씨의 짧은 생각들, 사연들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살아가는 게 지대이고 질퍽거리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기운나는 음악 부탁하셨죠? 양재창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나쁜 피 중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Modern Love였습니다. 좀 기운이 나나요, 여러분? 황지승 씨, 황지승 씨도요, 힘내시고요. 참 사는 게 어쩔 때 생각하면 좀 구질구질해요. 그렇죠? 힘들 때도 많고요. 그게 뭐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특히나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들, 그것이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분들, 그게 나에게만 끝나지 않고 나의 피로가, 나의 힘든 생활이 나의 자식에게도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고리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과 좀 다르거든요. 서창현 씨 힘내시고요. 아, 보니까 저희 서창현 씨라는 청취자분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다른 분 같네요. 저희 FM 영화막으로 오시는 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편지나 엽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엽서가 있긴 해요. 있군요.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는요. 최근에 엽서를. 편지는 좀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종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거 보면 그래도 헛살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인터넷으로도 물론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됩니다.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2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Down with Love입니다. 그리고 시사회도 있어요. 선착순으로 40분을 뽑아서 두 장씩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시사회는 영화 프리다예요. 그 화가 잘 아시죠?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요. 여러분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스카라 극장에서 오후 6시 50분에 시사회는 시작됩니다. 아, 오늘 FM 영화음악은 여러분이 꾸며주는 시간이죠. 청취자 김도현 씨 축하드립니다. 김도현 씨 일기장을 저희가 훔쳐보는 시간이에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김도현 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겠네요. 자, 먼저 한 곡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창훈 씨, 지난밤에 첫눈이 오는 꿈을 꾸셨다고요. 아직 가을도 다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벌써 겨울을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봄 내에 게으름 피다가 여름 내에 타들어가듯 아파하고 이번 가을이 지나고 또 다가올 겨울이 지나면 얼마나 더 커 있을지 함부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더 커야 하는데 그럴 거예요. 너무 그렇게 커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커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안창훈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비밀의 화원 중에서 린다 론스테드의 아주 신비로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이죠. Winter Light 띄워드립니다. 아 8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스필버그 키드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영화는 시내 대형 개봉관에 걸리고는 했죠. 이제 그 시절은 갔고 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비판하게 되었으며 이제 평범한 관객들조차 헐리우드의 진부함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스필버그는 꿈에도 그리던 오스카를 손에 넣었고 그 시절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제작자가 됐습니다. 대신 그 시절 스필버그를 좋아하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죠. 지금 와서 나는 스필버그를 좋아해요 라는 거는 무슨 정치적인 선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나는 스필버그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스필버그가 좋지만 그 사람이 헐리우드의 다른 상업적 감독들보다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스필버그 영화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함은 저도 싫어하지만 그의 연출력만은 높이 산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곁들여 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서도 저는 지금도 스필버그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주었던 수많은 영화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스필버그가 그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업적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위한 상업성이 아닌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상업성을 보여준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헐리우드 영화에는 없는 그것, 억지 웃음과 물량 공세로만 일관하는 요즘의 영화들에는 없는 그것, 스필버그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먼 미래에 스필버그가 평가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트리포가 그토록 히치콕에 열광했던 것처럼 최소한 언제까지나 제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고마운 감독으로 저는 그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 스필버그의 작품 중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바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편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해준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예전만큼의 감흥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쾌하고 신나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숀 코너리 할아버지의 의문스러운 모습, 어쩌면 그의 영화 인생에서 최고의 연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존 윌리엄스의 음악입니다. 한때는 이 음반을 전축에 걸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는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트랙은 맨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 모터사이클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해악곡을 비롯한 영화의 주요 테마를 하나하나 들려주고 아련한 성배의 테마로 마음을 가라앉혀주다가 마치 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인디아나 존스의 테마로 끝맺음하는 이 음악. 이제 정말로 이 영화의 4편이 나온다고 하죠? 예술영화 전용관이 처음으로 생겼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소위 예술영화란 당연히 레이저디스크를 복사해서 자막까지 입히느라고 지글지글해져버린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비디오로만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그 시절. 그때 우리들은 이름으로만 듣던 영화들을 필름으로 보는 감동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았던 키아로스탐이나 안겔로 플로스의 영화들, 송일곤 감독님이나 고 조은영 감독님의 단편들을 쉽게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지금까지도 제 인생 최고의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영화는 바로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노스텔지어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살짝 잘난 척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 탈콥스키의 노스텔지어를 재미있게 봤어요 라는 선언이죠.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단지 예술영화에 대한 의무감으로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유머러스하면서도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경건한 이 영화에 빠져든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랜 듯한 벽과 맑은 물의 이미지, 그 아름다운 화면들만으로도 이 영화의 제목인 노스텔지어에 걸맞는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세 명의 주인공들, 이 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은근히 귀여운 모습에 웃음을 짓다가도 진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믿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탈콥스키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거기에는 단지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본 뒤 저는 그 예술 영화라는 것이 철학사전을 뒤져가며 연구하고 영화 역사책을 찾아가며 공부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영화들을 볼 때처럼 주인공의 행동에 울고 웃으며 영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영화가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어떤 평론가는 우스갯소리로 롱테이크가 많은 예술 영화들을 30분을 자고 일어나도 아직 그 장면인 영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분을 자고 일어나도 아직 그 장면인 영화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만큼이나 꾸준히 좋아했던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비디오로 봤던 그 수많은 로봇 만화들. 비디오 가게에 가면 왜 저 만화는 끝까지 못 나온 걸까? 나중에 크면 꼭 일본말을 배워서 저 만화를 끝까지 봐야지 하고 생각하곤 했죠. 그런 저에게 90년대는 또 다른 애니메이션 황금기였습니다. 문화학교 서울이나 홍대의 영화공간 빛 같은 시네마테크를 대신하던 그 당시의 비디오테크들. 거기에서 전 피터 그린어웨이나 구로자와 아키라의 작품들을 찾는 희열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와 오시마모루의 애니메이션들을 접하게 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PC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키노라는 잡지를 통해 붐이 일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영화죠. 지금은 그 거품이 식어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는 작품. 물론 이 작품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정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의 저에게 이 애니메이션은 너무나 와닿는 작품이었고요. 혼란스러운 자아나 서툰 인간관계와 같은 작품의 요소들은 꼭 저를 향해 손짓하는 이야기들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어느 학교 강당에서 캠코더로 찍은 에반게리온의 두 번째 극장판을 보았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여버릴 테다, 죽여버릴 테다, 죽여버릴 테다 라고 외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머릿속이 멍해지던 그 기억은 정말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 가방 앞에 이 작품의 두 여주인공 아야나미 레이와 소류 아스카 랭글리의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랍 속에 얌전히 모셔둔 배지들을 언젠가 헝겊 가방이 생기면 다시 달아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서 그 음악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싱글 CD 주제에 만 원을 훌쩍 넘는 음반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던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음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뭉텅뭉텅 사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참 부러워하던 기억도 납니다. 우선 저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중 오아시스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초록물고기에서 한석규의 연기는 좋았지만 막동이는 더 어린 배우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사탕이 훌륭한 영화고 제 눈시울을 적신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어둡고 단단한 분위기는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오아시스는 제 인생 최고의 영화라고 꼽아도 될 만큼 타르콥스키나 베르히만에 견줄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너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넌지시 말해주는 것 같은 그 장면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꼽는 제 인생의 영화는 오아시스가 아닌 박하사탕입니다. 왜냐고요? 이 영화 덕분에 저는 영화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 처음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 영화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짐작하시거나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막내 스텝으로 일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실은 둘 다 아니랍니다. 영화가 모두 완성되고 나서 홈페이지랑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처음으로 영화 일을 하게 해준 영화로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덕분에 사람 좋은 이창동 감독님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천하무적 명계남 아저씨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잊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 덕분에 저는 제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에 합류하기로요. 마지막 영화를 무엇으로 적을까 생각해보다가 문득 TV에서 보았던 수많은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비범한 작품이나 세계시장을 강타한 흥행 대작은 아니지만 TV를 통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감동하게 해주었던 작은 영화들. 물론 영화란 극장에서 필름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작은 브라운관을 통해 우리와 만날 수밖에 없던 영화들을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 많은 영화들 중에서 문득 로컬 히어로가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꼽았는지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죠? 8년 전 바로 그 시절 저는 밤이 되면 라디오를 들었고요. 그런 제 곁에는 함께 라디오를 듣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화를 내고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면 저와 함께 극장 갈 궁리를 하시고 케이블 TV에서 타란티노의 영화가 방영되면 밤을 새워 본 영화를 다시 보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 결국 제 편을 들어주신 것은 예정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곁에 누워서 TV를 통해 보던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한밤중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영화 음악들.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저는 나름대로 길을 정했고 이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한답니다. 여러분, 김도연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잘 들으셨어요? 야, 김도연 씨는 영화 일을 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역시 조금 다르죠? 혹시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준비하시는 분들 기죽을 거 없어요. 김도연 씨처럼 약간 전문적으로 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김도연 씨처럼 영화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 속에 영화가 들어온 풍경들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하튼 김도연 씨 내 일기장 속의 영화 5편 잘 봤어요. 음악 소개해드릴게요. 김도연 씨가 첫 번째 영화로 꼽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 엔드 크레딧 들어봤고요. 레이더스 마치였죠? 그 음악이. 그리고 노스텔저 중에서 베르디의 레퀴엠. 그리고 에반겔리온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에반겔리온의 종말인데 저희가 들려드린 거는 에반겔리온 데스 앨범 중에서 Marking Time, Waiting for Death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 중에서 메인 타이틀, 마지막으로 로컬 히어로 중에서 마크 노플러의 와일드 테마 띄워드렸는데요. 마지막 곡은 박승씨, 신규일씨, 최우진씨, 최효진씨, 노순식씨, 나경훈씨가 신청하시기도 한 곡이었어요.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신청하시던 그 즈음에 들려드리지 않고 이제서야 김도연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도연씨, 좋네요. 영화일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는 한번 저희 초대 손님으로 오세요. 영화 만드셔서. 알았죠? 신은식 씨, 영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머리가 좀 모자라도 남들만큼 전문적이지 않아도 아무런 지식 없이도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 있기에 영화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물론 동감이에요. 신은식 씨의 내 인생의 영화도 기다릴게요. 꼭 올려주세요. 자, 김성환 씨인가요? 전기과 2학년생이라고 하셨죠?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아주 죽겠다고 하셨는데 썰렁한 개그 하나 올리셨어요. 정말 썰렁하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커런트를 C-U-R-R-E-N-T요. 커런트를 현재라고 해석할 때 전기전자 전공하는 학생은 전류라고 해석한다. 아마도 저랑 같은 전공인 사람들은 웃고 아닌 분들은 저놈 뭐냐라고 생각하시겠네요 하셨는데 이거 근데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신의 환경에서 혹은 내가 배운 것 안에서 혹은 내가 일하는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런트가 성은 씨에게는 전류고요. 뭐 다른 사람에게는 해석도 될 것이고 커런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커런트예요. 그냥 영어, 자기가 잘 모르는 그냥 문자일 뿐이고요.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도 모두가 나의 위치에서 혹은 내가 배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영화들은 다 똑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한 영화도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느낌으로 해석으로 다가오니까 한 영화는 수만 개의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화 읽기, 그리고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박소연 씨 듣고 계세요? 여재윤 씨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러시아와 2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르죠.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김윤경 씨, 오늘도 텔레파시 통했나요? 러시아와 투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띄워드렸습니다. 호주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경훈 씨 사연 올려주셨네요. 자주 글 올리고 참여할 테니까 제가 갈 때까지 꼭 진행해 주세요. 하셨죠? 저 기다릴 테니까요. 빨리 오세요. FM 영화음악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황인수 씨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로맨틱 컴퓨터 비디오 제목이었죠. 원제는 Electric Dreams였고요. 그 중에서 The Duo 띄워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